며칠 감기에 걸린 것처럼 머리에 여기 난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만 계속 나. 너와 헤어지고 난 이후로 잘 먹지도 못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. 혹시나 마음이 변해서 전화할까봐 내 전화번호도 바꾸지 못해. 두 시 남는 집으로 찾아와.